Conversation 3. Minji and Eugene chat in the dormitory lounge.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이번 학기에 몇 과목 들었어요? 다섯 과목 들었어요. 다섯 과목이나 들었어요? 저는 세 과목밖에 안 들었는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유진 씨는 이번 학기 잘 보냈어요? 숙제가 많아서 저도 좀 바빴어요. 그럼 우리 시험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대한극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해요. 네,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르죠? 다 끝났어요.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들었어요? 몇 과목 들었어요? 이번 학기에 몇 과목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섯 과목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섯 과목이나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세 과목밖에 안 들었는데. 저는 세 과목밖에 안 들었는데.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매일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잘 보냈어요? 이번 학기 잘 보냈어요? 유진 씨는 이번 학기 잘 보냈어요? 바빴어요. 좀 바빴어요. 저도 좀 바빴어요. 많아서 저도 좀 바빴어요. 숙제가 많아서 저도 좀 바빴어요. 보러 갈래요? 영화나 보러 갈래요?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시험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우리 시험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그럼 우리 시험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영화를 해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해요. 대한극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